don't need me. Oh, there's a vaccine. Oh yeah, yeah, yeah. Quick, 난 저 빨리 마음을 파고든 뒤 널 퍼져들지. Oh yeah, oh yeah, oh yeah. 뛰는 심장 박정도 oh oh yeah. 불가 여기야 여기 눈 감고 find me.